경량의 봉치 수리완 룡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만경대 소년단 야영서가 개건되어 첫기 야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1년간 연 400여 개 학교에 1만 8천여 명의 학생 소년들이, 올해만도 평양시안에 6천여 명의 학생 소년들이 이곳에서 야영의 나날을 보냈습니다.